수시하여 사상이 떠오르고 사상이 무르익어 말이 넘치고 말이 걸러져 시가 되고 시가 사람을 만나 노래가 된다면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시인 이승아 씨는 시집 사랑의 탐구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는데요. FM 영화음악 오늘도 사물과 사상과 말과 시가 다 음악이 되어 숨쉬는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 첫 곡 영화 Far and Away 중에서 Book of Days 애냐의 노래로 띄워드릴게요.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요, 친구들과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오늘 참 힘들었다 이렇게 느껴지면 꼭 영화 한 편을 봐요. 그리고 극장문을 나설 때면 그동안 화내고 슬퍼했던 일이 이미 먼 옛날처럼 생각되죠. 이처럼 예술은 다양한 세상의 모습과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안을 줍니다. 기쁨은 더욱 커지게, 슬픔은 더욱 작아지게 말이에요. 벌써 1년이 흘렀나요? 지난해 11월 9일 자신의 노래처럼 낙엽이 거리를 메울 무렵에 한 대중예술가가 우리 곁을 떠났지요. 이브 몽땅. 그의 갑작스런 죽음은 정말 많은 팬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것은 가수요 배우로서의 명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요. 그것보다는 그가 진정으로 자유와 평등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었음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FM 영화음악은요, 이브 몽땅 타계 1주기를 맞아서 그의 일생을 얘기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지요.

Oh, je voudrais tant que tu te souviennes. Je voudrais tant que tu te souviennes des jours heureux où nous étions amis. En ce temps-là, la vie était plus belle et le soleil plus brûlant qu'aujourd'hui. Les feuilles mortes se ramassent à la pelle. Tu vois, je n'ai pas oublié. Les feuilles mortes se ramassent à la pelle, les souvenirs et les regrets aussi. Et le vent du nord les emporte dans la nuit froide. Pas oublier la chanson que tu me chantais. C'est une chanson qui nous ressemble. Toi tu m'aimais et je t'aimais. Nous vivions tous qui m'aimais, moi qui t'aimais. Mais la vie sépare ceux qui s'aiment tout doucement sans faire de bruit. Et la passe sur le sable les pas des amants désunis. Sépare ceux qui s'aiment tout doucement sans faire de bruit. Et la mer efface sur le sable les pas des amants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추억은 낙엽과 같다는 것을. 모진 바람은 차가운 망각의 어둠 속으로 그들을 실어가는데. 지금껏 사랑을 받고 있는 샹송이죠. 고엽. 오늘은 1981년 올림피아 극장에서의 실황으로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는 이브 몽땅이 주연한 영화 밤의 문, 레폭 드라뉴에 삽입됐던 곡이에요. 인생의 외로움을 즐겼던 시인 자크 브레베르의 시를 헝가리 태생의 음악가 조셉 코스마가 작곡한 노래이기도 하죠. 1944년 무렵 마르세유의 한 극장 가수로 무대를 전전하던 이브 몽땅은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전설적인 가수 에디프 피아프였지요. 6살이나 연상이었던 그녀와의 만남. 이것은 그에게 사랑과 명예만큼이나 큰 절망과 고통도 안겨다 줬어요.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고 맙니다. 이후에 에브 몽땅은 당시 최고의 여배우였던 시모네 시뉴레와 두 번째 결혼을 하지요. 그리고 그녀가 죽기 전까지 36여 년간을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붙여준 별명처럼 그는 사랑의 화신이었나 봐요. 60년이었죠? 조지 쿠커 감독의 뮤지컬 사랑합시다. Let's Make Love에서 함께 공연했던 마릴린 몬로와 그는 다시 사랑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시모네 시뉴레가 자살 소동을 벌일 만큼 심각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먼로가 죽기 전까지 계속되기도 했었습니다. 영화 Let's Make Love, 사랑합시다 중에서 My Heart Belongs to Daddy, 마릴린 먼로가 직접 불러드립니다. 'Cause my heart belongs to Daddy. If I invite a boy some night to dine on my fine fin and Hattie, I just adore his asking for more. But my heart belongs to Daddy. Yes, my heart belongs to Daddy. Simply couldn't be bad. Yes, my heart belongs to Daddy. Dad, dad, dad, dad, dad, dad, dad, dad. So I want to warn you, laddie. Though I know that you're perfectly swell, that my heart belongs to Daddy. 'Cause my daddy, he treats it so ba-da-ba-da-ba-da-ba-da-ba-da-ba-da-ba-da-dee-da ba-ba-da-ba-da-ba-da-ba-da-ba-da-dee-da ba-dee-da da-dee-da. While tearing off a game of golf, I may make a play for the caddy. But when I do, I don't follow through. Sugar-dugga-doo, sugar-dugga-doo, ooh, daddy. If I invite a boy some night to cook up a fine enchilada, those Spanish rice is all very nice. Ba-da-ba-da-ba-da-ba-da-ba-da-da-da. Yes, my heart belongs to my daddy. So I simply couldn't be bad. Yes, my heart belongs to my daddy. Da-da-da-da-da-da-da-da-da. So I want to warn you, laddie, though I know you're perfectly swell, that my heart belongs to my daddy. 'Cause daddy, my daddy, my little old daddy, he treats it so. Ow! That little old man, he just treats it so good. 이브 몽땅과 마릴린 먼로가 함께 공연한 영화 사랑합시다 중에서 My Heart Belongs to Daddy 마릴린 먼로가 직접 불러드렸습니다. 이브 몽땅이 처음 스크린에 모습을 비쳤을 때 사실 많은 팬들은 그에게 실망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기는 점점 빛을 잃어가고 또 몽땅 자신도 연기를 포기할 생각까지 했었죠. 이때 그가 별 기대 없이 선택한 작품이 바로 Le Seigneur de la Peur, 공포의 붓이었었습니다. 실직자와 범죄자들이 들끓던 남미의 한 도시. 이곳에 있던 마리오는 2,000달러의 보수가 걸린 일을 맡게 됩니다. 조그만 진동에도 폭발해버리는 약물을 불이 난 유전지대까지 옮기는 일이었지요. 어차피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없던 마리오를 포함한 4명의 사내들은 길을 떠나죠. 결국 모든 동료들이 죽은 후에 혼자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마리오. 함께 출발했던 조의 목까지 4,000달러를 손에 쥔 그는 애인 린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미친 듯이 즐거워합니다. 빈 트럭을 몰고 오면서 휘파람을 부는 마리오. 그러나 그의 앞에 놓인 것은 까마득한 절벽과 죽음뿐이었죠. 그가 탄 트럭은 4,000달러와 그의 인생, 그리고 행복 모두를 앗아가 버립니다. 50년대 당시 프랑스를 풍미하던 실존주의 영화의 최고로 손꼽히죠. 이 작품에서 이브 몽땅이 보여준 힘 넘치는 연기는 이제껏의 불명예를 씻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그는 연기자가 된 것이지요. 파리의 정사, 클로드 르쉬가 감독한 중년의 사랑을 다룬 영화였죠. 라스트 신에서 그 눈으로 가득 덮인 자동차 앞 창문을 한쪽을 닦아내고 나머지 한쪽을 또 닦아냈을 때 창을 통해 보이는 모습, 바로 헤어졌던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킨디스 버겐과 함께 공연한 그 라스트 신,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프란시스 레이의 음악이 모두 만점이었던 영화 Vivre pour vivre, 그 중에서 듣습니다. 파리의 정사 Vivre pour vivre. 영화 파리의 정사 중에서 파리의 정사 띄워드렸습니다. 이브 몽땅, 그의 인생에 있어서 노래와 연기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파시즘을 피해 프랑스로 이민해온 그는 한때 공산주의자로 활동했었어요. 그리고 독재체제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를 누볐던 인권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칠레와 그리스 독재 정권을 규탄하는가 하면 베트남의 보트피플을 위해서는 시몬느 시뇨레와 모금운동을 펴기도 했었죠. 중국 천안문 사태 때에는 직접 그곳을 방문해서 학생들을 위해 샹송을 불러주기도 했었고요. 그가 이처럼 공산주의자에서 반공산주의자로 돌아선 것은요. 1968년 체코의 프라하의 봄이 공산군 탱크에 무참히 짓밟히는 모습, 그 모습을 본 직후부터죠. 대중예술가로서 또 정치가로서 그는 정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후보로 그가 지명되었을 당시 국민들의 지지가 29%나 되었었죠. 이브 몽땅의 강한 정치적 성향은 이제 영화 속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 출신의 정치영화 감독 코스타 가브라스와 만나게 된 것이죠. 그는 이 감독과 함께 제트를 비롯해서 계엄령, 고백 이런 여러 편의 정치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 제트의 타이틀 뮤직 듣겠습니다. 영화 제트의 타이틀 뮤직 들었습니다. 이 영화의 음악은 그리스 반체제의 작곡가인 미키스 데오도라키스가 맡았어요. 그는 이 작품의 음악을 작곡하던 당시에도 가택연금 상태여서 작곡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의 곡들을 다시 편곡해서 영화에 삽입하기도 했었습니다. 영화 Z는 그리스 인권 옹호가인 람브라스키의 죽음을 다룬 작품이죠. 그리스의 미사일 설치를 반대하던 인권운동가 Z는 어느 날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정부는 그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사로 발표하지요. 뭔가 수상함을 눈치챈 담당 수사관은 재수사를 펼치지만 어떤 힘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그의 죽음이 현 군사정부의 보복조치라는 것이 밝혀질 무렵 그리스는 또 다른 독재가 시작되지요. 이 사건에 관계됐던 모든 관리들은 복직이 되고 사건 담당 판사는 고문을 받습니다. 취재기자도 감옥에 있지요. 화면이 바뀌면 군사정권에 의해 금지됐던 목록들이 나열됩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 장발의 자유, 평화적 시위의 자유. Z, 그리스 상징어지요. 그는 아직 살아있다. Z 역을 맡았던 이브 몽땅. 그의 부드럽고 감미롭던 목소리는 이제 사라졌지만 그가 지녔던 신념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어요. 마치 Z처럼요. 영화 만홍의 샘 중에서 장드 플로레트, 뚜뚜 틀레만의 하모니카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사실 저나 또 젊은 애청자분들에겐 이 대배우의 느낌이 다소 낯설 수도 있지요. 제겐 할아버지 뻘이 되거든요. 더욱이 그의 작품 중에서 몇 편은 최근까지도 국내 개봉이 금지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얼마 전에 그의 명연기가 돋보였던 작품 하나가 개봉됐었죠. 만홍의 샘. 프랑스 플로방스의 아름다운 풍경과 마치 야생 같았었죠. 엠마뉘엘 베아르의 아름다움 그리고 감동적인 드라마가 기억에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무대는 1920년대 플로방스. 부와 권력을 지닌 빠베는 유일한 혈육인 위골랭과 화초 작업을 계획하지요. 하지만 문제는 물이었어요. 두 사람은 근처에 있는 카모안가의 우물을 훔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이사온 카모안가의 상속자 장은 결국 물을 찾다가 죽고 말지요. 세월은 흘러서 산천회가 된 장의 딸 마농. 그녀는 아버지인 장처럼 항상 하모니카를 붑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시작하죠. 하지만 이 복수는 그녀의 몫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미움보다 훨씬 더 가혹한 운명이 빠빼와 위골랭에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마농을 사랑하게 된 위골랭. 그는 죄책감으로 목을 맵니다. 그리고 빠빼는 곡주인 장이 자신의 아들이었음을 알게 되죠.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아버지. 끝모를 절망과 회한 속에서 빠빼는 자신의 손녀인 만홍에게 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삶을 마감하지요. 사랑하는 손녀 만홍에게 이렇게 시작되는 유서에는 재산을 손녀에게 모두 남긴다는 말과 함께 아들 그리고 손녀를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아픔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빠빼가 만홍에게 편지를 쓰는 마지막 장면 눈에 그려보세요. 스르스라마의 노래 마노 듣겠습니다. Chère petite Manon, le notaire des ombres te dira que je te laisse tout mon bien. Ça va t'étonner, mais c'est la vérité devant Dieu. Le notaire te donnera les papiers et tous les actes. Parce que ton père, c'était mon fils, mon souverain, qui m'a tant manqué toute ma vie, et que j'ai laissé mourir à petit feu, parce que je ne savais pas que c'était lui. J'avais qu'à lui dire la source, et maintenant il jouerait encore de l'harmonica. Et vous seriez tous venus habiter dans notre maison de famille. Personne ne sait, mais qu'avait la honte devant tout le monde. Elle chante et moi je crie. Elle rit et moi je pleure. Elle rêve et moi je prie. Elle danse. Et moi j'en meurs, j'en crève, et je suis content. Mon dimanche, c'est Manon. Son soleil, c'est mon printemps. Mais Manon me dit non, Manon. ne suis qu'un paysan, un pauvre faiseur d'abeilles, un quitteur de mauvais temps, un vendangeur de merveilles. Mais moi, j'irai comme un chien, je marcherai dans ton pas, l'hiver quand t'ira pas bien, je me coucherai sur toi. 영화 만홍의 샘 중에서 만홍, 셀즈 라마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이브 몽땅, 그는 빠빼의 삶에서 자신의 운명을 느낀 것은 아닐까요? 마지막 작품이 된 영화 IP5를 촬영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그는 병원으로 가던 도중 이런 말을 남겼었지요. 나는 아무것도 후회할 것이 없을 만큼 충분히 겪고 충분히 살았다. 그래요. 70세의 나이에도 임종 직전까지 영화 촬영을 했고 몇 달 앞두었던 리사이틀 준비를 했었던 이브 몽땅. 그는 끝까지 자신의 인생과 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그래서일까요? 그의 유작이 된 작품 IP5의 장자크 베넥스 감독은 너무 무리한 연기를 시켰기 때문에 그가 쓰러졌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영화 IP5는 벽화예술가인 청년 토니와 그의 흑인 꼬마 친구, 그리고 정신이 약간 이상한 노인, 이 세 사람이 숲으로의 여행을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각자의 사랑을 찾지요. 그리고 노인은 흑인 꼬마 앞에서 죽습니다. 할아버지로 대변되는 인간의 뿌리를 찾고 있는 IP5. 이 작품에서 이브 몽땅은 대역을 쓰지 않는 채 겨울날 찬물에 직접 들어가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영화 중에 나오는 곡 르따겔 아가 띄워드릴게요. N'importe quoi, je m'en fiche, pourvu que je m'affiche. Avec mon aérosol, je massacre les idoles. Les statues qui grimacent, je les remets à leur place. Je recouvre d'hiéroglyphes et pancartes des manies. Jusqu'aux portes des cimetières, je trace mes fleurs éphémères. J'y vais même sur les tombes, de la rage je blême de mes bombes. Dans ce monde qui réprime, par mes zébrures, je m'exprime. Et à ranger de peinture, je fais l'amour avec les murs. Je fais l'amour avec les murs. Le tagueur hagard, je suis le tagueur hagard. Je bombe les miroirs. Vous lancez à mes trousses vos brigades de voirie. Mais j'ai pris le maquis, oui j'ai pris le maquis. Jamais je n'aurai la foule La vie pour moi c'est la route. De l'époque sur moi des cavernes. Au lieu en néon des temps modernes. Je ne suis qu'une signature. Une immense rature. Rature. Ture, ture, ture, ture. On nous dit la vie ça doit être propre. Les graves c'est bon pour les chocs. On lit la rue à la réclame. Et nous on perd notre âme. Les grands artistes du passé voulaient boucler dans les musées. Les fils des villes doivent la fermer. C'est partout interdit d'afficher. On ne passe que des ratures. Les couleurs se mélangent sur les murs. Et dans ce monde qui réprime par nos ébrures, on s'exprime. Et à granger de peinture, on fait l'amour avec les murs. 영화 중에서 랩 뮤직에 심취한 흑인 꼬마 자키가 직접 불렀죠. 영화 IP5 중에서 르떡의 가가 들었습니다. 사랑을 예술의 원천으로 삼았던 이브몽땅. 작년 11월 14일 이브몽땅의 장례식 날 자크랑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고인을 추모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뼛속까지 프랑스인이자 세계인이었다. 인생과 예술의 진정한 투사가 갑자기 쓰러져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한 페이지가 떨어져 나갔다. 그의 죽음 앞에서 누군가 던진 말이 그의 생애를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희망과 의문과 유토피아를 가진 사나이. 오늘 FM 영화음악은 세기의 연인으로 또 자유와 평등을 사랑한 인권운동가로 살다 간 이브몽땅의 인생과 영화로 꾸며드렸습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3악장의 가사를 붙인 곡 깡띠둑 브에드모아 그대가 내 곁에서 잠들었을 때 이브몽땅의 노래입니다. Chérie, tu ne crois pas les gestes étourdissants, étourdis de la nuit, les mots émerveillés, merveilleux de notre amour. Ces terres te rejoignent, si tu l'entends soudain, je t'en prie comme moi, ne dis rien, rappelle-toi, Moi, 그대가 내 곁에서 잠들었을 때 이브 몽땅의 노래에 이어서 샤를로 갱스브루 주연의 영화 귀여운 반항아의 주제곡 사라베르게 디아모 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띄워드렸습니다. 제가 새로 FM 영화음악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온 엽서네요. 제게 온 엽서인데요. 새로 맡게 된 거 축하하신다고 하신 광주 서구 박림 2동의 송영훈 씨. 글씨가 예뻐서 여자분인 줄 알았는데요. 이름 보니까 남자분 같네요. 엽서 고맙습니다. 신청하신 곡 잘 들으셨나요? 아, 또 편지가 있는데요. 인천에서 광주 서구 월산 5동으로 이사 가신 조미숙 씨 편지 와 있네요. 아, 여기 자주 소식 드릴게요. 너무 잔다고 제 엽서 구박하지 마십시오. 아니 구박이라뇨. 언제나 환영합니다. 조미숙 씨가 고정희 시인의 밥과 자본주의라는 시를 오늘 밥 드셨나요? 라는 물음과 함께 적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밥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란다. 내가 밥을 함께 나눌 친구를 갖지 못했다면 누군가는 지금 밥그릇이 비어있단다. 내가 함께 웃을 친구를 아직 갖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지금 울고 있는 거란다. 이 밥그릇 속에, 이 밥 한 그릇 속에 이 세상 모든 슬픔의 비밀이 들어있단다. 그러므로 아이야, 우리가 밥상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는 것은 배부름보다 먼저 이 세상 절반에 밥그릇이 비어있기 때문이란다. 하늘은 어디서나 푸르구나. 그러나 밥은 모든 밥상에 놓인 게 아니란다. 내 웃음소리를 스스로 낮추련. 참 의미심장한 시였죠. 조미숙 씨가 두 언니 화속 효숙 씨와 듣겠다며 신청하신 곡, 영화 로빈훗 중에서 브라이언 아담스가 부른 Everything I do it for you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 오늘 편안한 시간 되셨나요? 저 정은님은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